UBS 나만 알고 싶지만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다락이들. 저번 주에 이어 오늘도 다락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날씨가 정말 정말 좋았죠? 우리 다락방 앞에도 벚꽃과 튤립이 활짝 피었답니다. 이제 좀 다락방에서 햇빛을 받으며 놀 수 있나 싶었더니 바로 중간고사더라고요. 우리 다락이들은 공부 시작했나요? 저는 다락방을 꾸미고 2학기 거리를 생각하고 다락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공부를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핑계 아니냐고요? 아, 절대 아닙니다. 날씨가 이렇게도 좋은데 시험기간이 코앞이라서 그런지 중도에도 단과대 라운지에도 사람이 빽빽하더군요. 이럴 땐 채광이 좋은 동네 도서관이나 풍경이 좋은 예쁜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답니다.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곳들보다는 예쁜 풍경을 보며 리프레시가 가능한 공간이 더 집중이 잘 되는 법이거든요. 아무리 시험 걱정이 앞서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다락방에서 힐링의 시간을 느껴봐요. 바쁜 일상 속 즐거운 쉼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 오늘의 나만 알고 싶지만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의 주제가 궁금하시다고요? 노래 듣고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자,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전이 들었던 집을 등지고서 익숙한 이 동네를 벗어나서 내 발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된 거야. 앞으로 좀 몇 번의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어슴 혹은 기쁨의 눈물에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줘.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 말까 수도 없이 망설였지만 일도 도움 안 되는 고민 따윈 이젠 그만. 사랑하는 내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을 등에 업고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온 거야. 앞으로 좀 몇 번의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어슴 혹은 기쁨의 눈물에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줘.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 돌아보면 더 난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 회색 겨울 분홍빛 봄 파란 여름 노란 가을 사계절이 돌고 돌면 웃으면 이 앞에 서 있을게. 앞으로 좀 몇 번의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몇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에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어느덧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공간, 시간, 가수, 여행지 여러 이야기거리가 다 나온 듯 하지만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은 아직 잔뜩 남았답니다. 오늘 나만 알고 싶지만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는 것의 주제는 바로 책입니다. 여러분은 독서 좋아하시나요? 저는 최근에 독서에 꽤 재미를 붙였습니다. 틈틈이 읽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희한하게 시험 기간만 되면 그렇게 책을 읽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엔 괜히 서점을 가서 책을 유심히 고르게 돼요. 그러다가 작년에 읽은 책이 메리골드의 마음 세탁소였습니다. 다들 이 책을 들어보셨을까요? 나름 베스트셀러이기도 했지만 제 주변엔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번 연도 초에는 같은 시리즈에 메리골드의 마음 사진관도 나왔답니다. 이 책은 한국 소설로 윤정은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본 건 집 앞 교보문고에서였어요. 딱히 사고 싶은 책을 정하고 간 건 아니라서 소설 코너를 기웃거리다가 이 책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지금 표지와는 다르지만 작년 가을 표지도 엄청 예뻤거든요. 솔직히 표지가 너무 눈에 띄어서 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더욱 예뻤어요. 마음 세탁소라는 제목에 걸맞게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줄거리를 알려드리기 전에 메리골드의 꽃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메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입니다. 이 꽃말과 이 책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유의 라일라. 내리는 꽃가루의 눈이 조금만 눈물이 고여도 꼭 참을래. 내 마음 막힌 비밀스러 노르고래 너두고서 영원히 돼가말 순간이니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이야기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세탁소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아름다운 세탁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마음의 얼룩을 지워주는 세탁소랍니다. 구겨진 옷을 다리듯 구겨진 마음을 다려주는 거죠. 마음 세탁소에 가면 흰 티가 있어요. 그 티를 입고 지우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면 흰 티에 여러 색깔의 얼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옷을 빨아서 널면 기억이 사라져요. 행복을 위해서 구겨진 마음의 주름을 다려주고 얼룩을 빼주는 세탁소인 거죠. 중요한 건 단지 힘들었던 기억이 꼭 지워야 할 얼룩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행하다 느꼈던 상처를 지우고 싶던 순간들은 분명 있지만 그날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행복한 것이기 때문이죠. 책에선 여러 명의 손님이 나오는데요. 손님마다 각기 다른 얼룩을 가지고 있고 얼룩을 지우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간직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초록불인 것 같아도 노란불도 들어오고 빨간불도 들어온다. 가끔 빨간불에만 정체되어 있는 듯해도 어김없이 초록불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길을 걷고 신호등이 나오면 불빛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다. 인생은 마치 신호등 같다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마음 세탁소에 가시면 마음의 얼룩을 지우실 건가요? 지우신다면 어떤 기억을 지우고 싶으신가요? That's right. 라이즈의 메모리즈. I'm a star. Red time. 거기 멀어. 땀방울 여린 우리 주워버린 사진 속 그 미소는 있어. You. 나는 뻑 빠져서 지 falling. I'm falling. 다시 또 추억을 만들자. Big flows, big flows. 근거를 물었지. Days off, days off. 난 멋있고 싶지. For sure, for sure. 우린 하나였지. It's to the south, to the north, to the west side. We ride. Don't wanna wait on this feeling. I gotta taste 이 바람을. 난 멋있고 싶지 않아. 갑자기 내 꿈인 거야. Don't wanna wait on this feeling. 힘껏 go. 꿈을 꿀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너와 나 우리 memories. 오늘 주는 나만의 stages. 모두를 행복하게 한 나의 playlist. 세상의 가운데 손해진 chance. 소리 질러. 가끔 외롭던 그 날개 난 돌려. 지금 이 기분은 따스한 위로. 해보자 말했지. 함께 잤니. 그렇게 영원히. Big flows, 자꾸 더 있을게. Days off, days off. 나게 되어줄게. For sure, for sure. 더 멀리 가볼게. East to the south, to the north, to the west side. We ride. Don't wanna wait on this feeling. I gotta taste 이 바람을. 난 놓치고 싶지 않아. 갑자기 내 꿈인 거야. Don't wanna wait on this feeling. 힘껏 안고 꿈을 꿨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Memories 가슴이 뛰는 네 감정을 원했지. 이 느낌 memories 아름다운 dreams we shine. Yeah, 들어봐 you're on fire. 너와 want you want ya 흩어진 퍼즐의 완성 빛나던 계절 이제 모두 외쳐. 우연히 만난 이 책이 제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전 이 책을 읽을 때쯤 너무 힘들었답니다. 중간고사를 다섯 과목을 봐야 하는 시점에 영상 제작을 했어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일정을 잘 짰으면 수월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처음 영상을 제작하는 거라 요령이 없었어요. 거기다 여러 감정적인 일들도 생겨서 스트레스를 두 배로 받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제 자신에게 화내면서 지내다가 이 책을 만나게 된 거랍니다. 이 책에는 많은 치유의 글귀들이 숨겨져 있어요. 느끼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마음에 들었던 구절들이 꽤 많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구절도 좋지만 다른 구절을 소개하자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흘러가 울고 싶을 때 울어야지 시원하게 웃고 싶을 때도 마음껏 웃고 그러면 전부 흘러가 라는 문장도 그 당시 제게 쉼을 줬어요. 그 후로는 힘들면 그 힘듦을 온전히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그 일의 힘듦만을 이겨내보려고 해요. 또 행복한 순간은 그 행복을 정말 후회 없이 만끽합니다. 바보같이 웃으면 뭐 어때요? 실실 웃음이 나올 만큼 기쁘다면 그 순간은 매우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도 슬픈 일도 행복한 일도 모두 그 순간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다 흘러갈 겁니다. 키라 나이틀리의 Like a Fool. We take a chance from time to time and put our necks out on the line. Every promise that we made. and I have loved you anyway. Took a fine time to leave me hanging out to dry. Understand now I'm grieving, so don't you waste my time. 'Cause you have taken all the wind out from my sails, and I have loved you just the same. We finally find this, then you're gone. Been chasing rainbows all alone, and you have cursed me when there's no one left to blame, and I have loved you just the same. 저희 라디오의 코너 행복을 빌어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행복을 빌어요 코너에선 오늘 나만 알고 싶지만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것으로 소개해드린 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메리골드 마음세탁소는 여러분에게 힐링과 치유를 주는 소설책입니다. 여러 주인공들의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공감도 있고 마음 세탁소가 주는 따뜻함도 있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인생이 많이 버거운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직 얼마 안 산 인생이지만 자신의 삶이 부담스러운 순간은 매번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만 생각해도 입시를 할 때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가장 크거든요. 엄청난 이해나 과제가 있어야만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들다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인 거거든요.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고 다 못해낼까봐 두려우신 분들, 혹은 실수했던 기억과 같이 후회의 순간들이 계속 떠오르시는 분들은 책을 통해서 마음 세탁소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깊이가 있는 책은 아니라서 힐링타임용으로 간단하게 읽기 좋으실 겁니다. 물론 원래 독서를 즐기시지 않으셨던 분들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술술 익히는 책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메리골드, 그러니까 행복이 반드시 오길 바라보겠습니다. 라우브와 레이니의 미닛. That look makes me impatient. I can't tell what you're thinking. Please tell me what you're thinking. Last night we were more than fine. Just tell me if you changed your mind. If you changed your mind. 'Cause I'm all in. I'm calling. No answer. But you text me when you feel like. When it feels right to you. But I'm all in. I'm falling faster. But if you're looking at me with the heart of doubt, don't kiss me right now. Don't tell me that you need me. Don't show up at my house all caught up in your feelings. Don't run me round and round. Don't fill me up just to let me down. Just to let me down, down, down. With my head, don't tell me you're falling with your feet still on the ledge. I'm all out of breath, baby. Don't run me round and round. Don't kiss me, no, don't. don't mean it. You know you got me in the palm of your hand, but I left those hands. But you only let me hold you when he can. I don't understand, 'cause I'm all morning, I'm calling, no answer. But you text me when you feel like, when it feels right to you. But I'm all morning, I'm falling faster. But if you're looking at me with a heart of doubt, don't kiss me right now. Don't tell me that you need me. Don't show up at my house all caught up in your feelings. Don't run me round and round. Don't build me up just to let me down. Just to let me down, down, down. Don't mess with my head. Don't tell me you're falling with your feet still on the ledge. I'm all out of breath. Baby, don't run me round and round. Don't kiss me, no, don't kiss me right now. On your lips, just leave it if you don't mean it. 다락이들, 오늘 시간은 어땠나요?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것들과는 또 다른 주제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독서와 친해지는 것을 어려워하는 다락이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원래 독서를 즐기는 편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책에 집중하는 시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유롭게 카페에 가서 독서를 하는 시간이 저만의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험 기간만 끝나면 각자 하고 싶은 것들 하나씩 가져와서 휴식을 즐겨봐요. 다락방은 이제 2주 후에나 다시 올 수 있는데요. 다락이들이 시험을 볼 동안 더 예쁘게 꾸며서 오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도 다가올 테니 다락방 분위기도 좀 바꿔야겠어요. 아 물론 재밌는 이야기들도 잔뜩 준비해 올 겁니다. 이제 나만 알고 싶지만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는 여기서 이만 문을 닫아보고자 합니다. 2주 후에 이 시간도 나만 알고 싶지만 모두가 알아줬으면 좋겠는 것들로 가득 채워보자고요. 앞으로도 애정이 듬뿍 담긴 것들 많이 가져올 테니 다락이 분들은 이 다락방을 잊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 지금까지 PD 김다희, 엔지니어 신채영,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배윤이었습니다. HUBS